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즈음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